사랑해 난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죠 바보 같은 나 그대 숨결조차 지우려 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루 또 하루 지나도 내 심장은 다 그댈 향하는데 멍하니 웃고 있는 내 사진을 보며 눈물로 그대 이름 부르죠 그대를 사랑합니다 미칠 듯 사랑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이별이 남긴 아픔도 그대가 준 사랑이라 생각하며 또 하루를 버티죠 그리운 사람아 가슴에 너는 남았어 내 심장은 터질 것만 같은데 오늘도 그대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슬픈 미소로 눈물 흘리죠 기다립니다 한없이 기다립니다 여기서서 기다립니다 이별이 남긴 아픔도 그대가 준 사랑이라 생각하며 또 없겠죠 그리운 사람아